다르게 이상하게도 네가 거슬려요. 내 친한 친구들이 자꾸 너와 연락하는 게 신경이 쓰여요. 이상한 생각을 해.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둘만 남겨지면 어떨까. 그냥 늘 친구로만 느껴지던 우리 둘 사이 이제 빈틈이 보이죠. 원해요 너와 조금은 더 특별한 사이. 그런 사이 지켜주는 사이 내가 돼줄게요. 하나씩 하나씩 서로 빈틈을 채워줘요. 우리 슬며시 슬며시 서로 마음을 보여줘요. 우리 지금부터 우리 사이 1 더하기 1처럼 답이 바로 나오는 그런 게 사랑이면 쉬울 텐데 사이